소리가 오라가네 내 허리 방향 나 길이 옷에 방향 내 희한테 기아 파파 투아 기아 파파 투아라니 내 파파 이 따까따까 기아 마마 투아 투쿠나 내 파파 이 와이포 티아 에라 타구 내 파파 이 마로로